말아요. 내일 가면 안 되나요? 오늘 밤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나요. 별로 할 말은 없지만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. 기약 없는 이별인데 한마디 남기고 떠나요. 그때 그 추억 잊지 말아요.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. 이제 가면 안 올 거잖아.